이대로 잠들고 싶어. 이렇게 그리다가 앉은 그대로 이 한밤 저 멀리서 들리는 노래 애타는 그리움을 내온 전화리 창가에 홀로 앉아 눈물 짓다가 이대로 잠들고 싶어. 멀리서 들리는 노래 애타는 그리움을 내어이 전하리 창가에 홀로 앉아 눈물 다가 이대로 잠들고 싶어.